우리의 뒷모습을 미심 쩍게 흘겨보는 겁없는 남자. 이런 남자는 이런 남자는 가니가니 큰 남자예요. 매일 아침 식탁엔 주저앉아 밥 달라고 보채는 아주 염체가 없는 남자. 벌어오는 것도 시원찮으면서 반찬 투정하려는 남자. 미니 빨래와 설거지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만